우리 집에 놀러와. 마음이 울적해, 사랑에 고민해, 힘들고 지칠 때, 그럴 때. 우리 집에 놀러와, 모두 다 놀러와, 모두 다 다 놀러와, 그래 다 놀러와, 그래 다 놀러와, 그래 다 다 놀러와, 모두 다 놀러와, 와, 모두 다 놀러와, 와, 와, 모두 다 놀러와, 와, 와, 모두 다 우리 집에 놀러와. 뭔가 유쾌하고 신나는 일 없을까? 오늘의 불쾌한이 기분을 날리고, 야 뭔가 상쾌하고 신선한 일 없을까? 오늘은 통쾌하게 한 방을 날리고, 하는 일마다 마다 되는 일 없다고. 혼자서 알탈차 술 한잔 하자고. 친구들 만나 만나 고민 털어놔. 더 성공한 친구 녀석 잘라 정말. 짜증나 어찌 할지 몰라 내게로 와. 그럴 땐 hey. 우리 집에 놀러와, 모두 다 놀러와, 모두 다 다 놀러와, 그래 다 놀러와, 그래 다 놀러와, 그래 다 다 놀러와, 모두 다 놀러와, 와, 와, 모두 다 놀러와, 와, 와, 모두 다 놀러와, 와, 와, 모두 다 우리 집에 놀러와. 만약 귀찮아 나오기 싫다고, 오늘은 나 홀로 집에 있고 싶다고, 방구석 긁으며 시체 놀이 한다고, 마음 다 잡고 빙동빙동 되다가, 갑자기 친구들과 수다 떨고 싶은데 모두 다 바쁘다며 만나주질 않을 때, 혼자 외롭게 밥 먹기가 싫을 때, 무작정 나왔는데 막상 갈 때가. 잠시만 어찌 할지 몰라 내게로 와. 그럴 땐 hey. 우리 집에 놀러와, 모두 다 놀러와, 모두 다 다 놀러와, 그래 다 놀러와, 그래 다 놀러와, 그래 다 다 놀러와, 모두 다 놀러와, 와, 와, 모두 다 놀러와, 와, 와, 모두 다 놀러와, 와, 와, 모두 다 우리 집에 놀러와. What's good, little mama? What's good on boy? Come on, holla back, girl, holla back.